오늘따라 매일 눕던 이 침대가 조금 넓게 느껴져 텅 빈 이 밤마저 내 머리를 감싸는 베개를 움켜쥐게 돼 네 향기가 날아갈까 봐서 나를 어루만져주던 너의 귓속말이 사라질까 어린애처럼 떨고만 있는데 오늘이 가고 내일이 오면 나를 보고 웃던 네가 내게로 만드는 너를 떨쳐내는 게 쉽지가 않아 숨길 수가 없는 사랑이란 그 말을 되뇌이고 가슴에 새긴다 나를 어루만져주던 너의 귓속말이 사라질까 어린애처럼 떨고만 있는데 오늘이 가고 내일이 오면 나를 보고 웃던 네가 내게로 돌아올까 본다. 어. 않아요. 한 번 더 웃어주고 조금 더 아껴주면 우리 사랑하는 법도 어렵지 않아요. 매일 처음 만난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봐주면 남들이 뭐라는 게 뭐가 중요해요. 서로가 없음 죽겠는데 뭐를 고민해요. 우리 함께 더 사랑해도 되잖아요. 네가 다른 사람이 좋아지면 내 해가 너 없는 게 익숙해지면 그때가 오면 그때가 되면 걷지 못할 때 그때가 오면 그때가 되면 그때에 어지면 돼.

가 있게 Beautiful life 너의 눈물 너의 미소도 곁에서 함께 할 수 있도록 It's beautiful life Beautiful day 미치도록 널 사랑했었던 날 Beautiful life 그댈 보면 마음이

하는 것 같은데 Bang bang 머리가 허리들을 사시네 보면 좋아 이게 맞는 건지 몰라 S.O.S. 너랑 다 다이더 수학이 돼 미리 birthday 달콤해 너네 발까지 마치 꿈 같다고 거짓말아 요즘 날 지금 애쓰지 말랄라 Baby 달콤한 초콜릿 아이스크림처럼 녹아버리는 지금 내 기분 so lovely 담담한 우주 속 가장 반짝이는 조명 조명 모르고 기다리니 떠나가란 말이야. 보고 싶다 보고 싶다 이런 내가 미워질 만큼. 울고 싶다 내게 무릎 꿇고 모두 없던 일이 될 수 있다면 보면 항상 일하는 중. 아침이면 책상 위에 놓인 초코파이 우유 한 잔. 새벽마다 퇴근하신 아버지 주머니를 기다리던 어린날의 날 기억하네. 엄마 아빠 형 나는 막둥이 귀염둥이 그날의 날 기억하네. 기억하네. Yeah. 행복하자 우리 행복하자. 아프지 말고 아프지 말고. 행복하자 행복하자. 아프지 말고. 그래 그래 내가 돈을 버네 돈을 다 버네. 엄마 100원만 했었는데 우리 엄마 아빠 또 강아지도 이제 나를 바라보네. 전화가 오네. 내 어머니네. 뚜루루루 아들 잘 지내니 어디냐고 물어보는 말에 나 일하는 중. 엄마 행복하자. 아프지 말고 좀 아프지 말고 행복하자. 행복하자. 아프지 말고. 그래 그래. 그때는 어릴 때는 아무것도 몰랐네. 홀로 그 자리를 지켜가는 기분을 어디시냐고 어디냐고 여쭤보면 아버지는 항상 일하는 중 일하는 중. 이제 나 서 있네 그 자리. Esta noche queremos ser parte de tus sueños. Deja que la noche te cubra mientras escuchas a las estrellas. Gracias por acompañarnos. Hasta la próxima.